만수대 온독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1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최재봉, 시송지를 각각 단장으로 하는 제1동포 조국 방문단들이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